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금세 떠오르지 않는다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했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쉴 새 없이 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요.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묵상했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님보다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우선이진 않았는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기 원해요.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고 복된 우리 하루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의 오프닝 첫 찬양의 제목 빛나는 인사를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소리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서 인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로 남기시는 거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인사로 함께해 주세요. 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교통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급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홈페이지 가시면 오늘 함께 들으셨던 찬양의 선곡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는지 아티스트가 누구였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선곡표 또한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의 제목 오프닝 안에 넣어뒀는데 오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찬양의 제목과 함께 1424번님 퇴근길에 힘찬 찬양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시간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기셨네요. 네, 힘찬 찬양과 또 그 가사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 그리고 회복, 그리고 진정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하는 귀한 퇴근길 저녁 되세요. 5667번님, 제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지요. 좋은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함을,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해야 함을 저도 더 많이 묵상하게 돼요. 8082번님, 빛나는 당신에게 이 시간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피디님의 음성 들으면서 힘 얻으려고요. 오늘 이 순간도 어디 또 어디든지 제 안에 주님을 생각하며 닮아가며 살려고 노력할게요. 찬양 오늘의 정답 보냅니다. 우리 9987번님, 오늘 찬양의 제목 남깁니다. 인사를 함께 하셨고요. 엘림이라는 대화명으로 톡을 함께 하셨어요. 찬송가 오늘의 제목 남기면서 인사 남겨요. 운전 중이라 길게는 못 남기지만 함께하고 있어요. 남기셨네요. 1185번님도 정답으로 함께 보내주셨고요.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은혜로운 방송 기대하면서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김선희 집사님도 톡을 함께 하셨는데 이 시간 기다리게 되네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찬양 함께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 준비하시면서 또는 운전하시면서 혹은 지금 아직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가 곳곳에 널리 널리 전해지길 기도할게요. 5384번님, 오늘 찬양의 제목 정답 남깁니다. 교회 사모님께서 알려주셔서 처음 알게 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있어요. 아멘. 아직 한 번도 인사 남기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유턴의 음성으로 난 예수가 좋다와 함께하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말이 생명의 길 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빛나는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마차를, 도서출판 토재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의 신앙도서를, 한독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기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내신 9등급도 미국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전략을 바꾸면 대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를 양성하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2일 오후 3시. 문의 서울 594-1005. 요즘 백수어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감사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 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너뿐이야. 뭐, 김래원 씨 뭐라고요? 몸이 좋아하도록 우유를 넣고 당을 줄인 커피.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했습니다. 김보현의 음성으로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함께 했어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2분이네요. 어떠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비가 오는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신청곡들 보내고 계신데 이쯤에서 오늘 빛나는 인사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오늘 첫 찬양의 제목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로 함께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렇게 첫 가사가 시작되죠. 오늘도 변함없이 오프닝 안에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빛나는 인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마치실 수 있고요. 힌트가 오프닝에 들어있어요. 빛나는 인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오늘 두 분 선정했어요. 3732번님, 또 오늘 처음 함께합니다 남겨주신 손명순 성도님께 드릴게요. 3732번님, 손명순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키즈 크리스마스에서 함께할게요. 성탄 찬양이에요. 참 반가운 신도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풍경 있는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풍경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비가 오는 저녁인 만큼 조금은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난로 앞으로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온기가 느껴지는 난로 옆에는요, 창밖이 있는데요. 그 창밖을 쳐다보면 깊은 밤, 수많은 별들이 보일 듯한 맑은 하늘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간식이 빠질 수 없겠죠? 겨울이면 생각나는 군고구마와 감자가 옆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신앙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 마스터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은 그 글귀로 함께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예비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것.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할 때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 안에, 따뜻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는 날, 이제는 조금은 겨울임을 속속들이 느끼는 저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찬양과 함께하는 빛나는 저녁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풍경이 있는 찬양으로 함께할 곡 소개해야겠죠. 오늘은 그곳에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뒤에서 찬양을 함께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most holy one. Oh, make me thine indeed, thou blessed Son.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Maisinen gon mokgo sipgo, mokgo sipeun gon bissago.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피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 들으시면서 사연님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톨가님의 사연입니다. 저도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함께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있답니다. 네, 하루 종일 운전하시느라 조금은 피곤하고 고난 저녁일 수 있지만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8762번님, 비가 오는 저녁인데요. 남편과 함께 학교 앞에서 지인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을 묵상합니다. 찬양 신청해요 남기셨고요. 네, 학교 앞에서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마 지인에게 참 든든할 것 같아요.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기적이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는데요. 은혜로운 저녁이네요. 저녁에 기도에 가기 전에 미리 찬양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로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박소영님, 요즘 귀를 닫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있었어요.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오늘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일부러 크게 외치면서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 눈물이 흐르는 거 있죠. 그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했기를 기도합니다. 3437번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택배기사예요. 춥고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험한 말을 하다가 찬양 들으면서 급히 회개했습니다. 남기셨어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힘들 때는요. 험한 말이 조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3437번님 힘내세요. 칸타 좋다라는 대화명으로 은경택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운전 중이에요. 찬양 신청합니다. 남기셨고요. 윤봉남 성도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랜만에 듣는 빛나는 당신에게 좋습니다. 이 시간 사연은 처음 보내는데 아름다운 목소리에 기분까지 포근해집니다. 남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녁 보내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들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벌써 11월 10일입니다 목요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전보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문화 부부를 위한 대화법 교육 등 또 여러 가지 자녀 양육법 등을 함께 또 교육하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서로 간의 대화법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친밀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참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주위 이웃들에게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법으로 오늘을 보냈는지 돌아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조금 더 공감해주고 보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커지지 않을까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빛나는 당신에게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의 은혜의 말씀 나누면서 마칠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할게요.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안나였습니다.